사도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오자르크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뭐라고 할까? 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가장 기초적,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의 딱 원리를 해준 거죠. 그것을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말하면서 이제 5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죠.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거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 원리죠.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삶의 원리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원리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하죠. 형제인데요. 그게 범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육체를 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이게 원리인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죠. 삶의 원리가 주어졌지만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삶의 원리 지금만 해도 내가 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떤 딱 그것을 지켰으면 하지 않았을 말들 하지 않았을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범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죄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모든 죄는 다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는 사람 계급이 뭐예요? 높은 사람? 6월부터 병장입니다. 6월부터 병장. 그 위에 아저씨 있다며? 행정참모님입니다. 어? 행정참모. 행정참모? 아니 계급이 뭐예요? 공무원이죠. 예. 아, 그 사람 그냥 군무원이에요? 네, 5급 군무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병장에 대하여 잘못을 한 것과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잘못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주와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주와 땅 차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무슨 유튜브 봤는데 그 이등병이 노무현 대통령 왔는데 네. 딱 손 들고 대통령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뭔가 짠 게 아니었나 봐. 네. 걔가 뭘 했냐면 맞습니다. 맞고요.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진 거지. 노무현 대통령 되게 황당하다는 얼굴 표정 하면서 요즘 이등병들 뭐 이러면서 약간 뭔가를 용감하다 그랬나? 네. 요즘 봤어요 그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이등병들 참 용감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거잖아요. 이등병이 대통령한테 맞습니다 맞고요 한번 해달라고. 예, 걔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죽지 않았을까? 대통령 간 다음에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 한 명씩 찾아왔을 거예요. 네. 그것만 해도 진짜 얘는 그 짓을 한 다음에 어땠겠어요? 그쵸? 내가 미쳤구나. 이 생각을 내가 미쳤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모든 죄가 다 하나님에 대한 죄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죄도 사소하거나 어떤 죄도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바로잡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주석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비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칼빈 주석을 보니까 칼빈도 그렇고 전혀 이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너희는 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범죄 앞에서 지금 사도가 신령한 너희는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의 죄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자로 그 죄 앞에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특별히 내가 신령한 자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이거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범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육체 행위죠. 육체에 따라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 육체 행위들은 육체의 어떤 반응을 자극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유혹,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 사람의 범죄, 육체의 행위는 유혹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에 대한 자극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 여기서 사도가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라고 했을 때 심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지 외면이나 껍데기로 온유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깥 모양으로는 온유한 모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내면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악하거나 악의에 찬 것들, 사악하거나 악의에 찬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엄하게 대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유한 심령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준엄하다 할지라도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함에 대하여 기다려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바로바로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된다면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이게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바로잡아줘야 된다, 교정해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가르쳐주는 것은 신령한 자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처세술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냥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르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려면 신령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사람은 마치 아주 육체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는 사람? 몰라? 발람. 아니요? 발람 말고. 자살. 어? 아니. 결국 자살했는데. 누구죠? 다윗이래. 사울이겠죠. 아니. 다음 성격을 불러. 아히도벨 알아요? 아히도벨. 뭐 아히도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군이죠. 아니 아히도벨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아 이름 들어봤는데 잘 몰라요? 큰일 났네. 아히도벨. 진짜? 최인경. 지켄이 지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야. 최인경. 아이소벨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자살하는 회사라고요? 이거 왜 한 번으로 통금을 이렇게 안 된다? 그 다윗의 책사였는데 알아 알아요. 근데 뭐지? 지금 녹음 중이에요? 빨리 정지시키세요. 다윗의 책사 갔잖아요. 어디가? 책사랑 책사랑 갔잖아요. 예를 불러야겠다. 갔잖아요. 예루한테만 물어봐도 예루는 알겠다. 그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였는데 원래 군사죠. 그 군대의 스승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 반역할 때 압살롬 편 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는 네.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했을 때 아히도벨은 이제 모든 사람 아니 그 강한 사람 몇 명 데려가서 이렇게 치고 다윗 왕 죽이고 데려오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셔서 친구 후세가 아니다 다 데리고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세의 말 듣고 압살롬이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그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혜로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물론 어떤 그런 가르침 이런 어떤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본주의적 마음이 없은 사람의 결국은 생명이 없는 죽음인 것처럼 이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뭔가 처세술적인 어떤 유익과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냥 오늘 천천히 설교합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너희는 바로잡아주면서 오늘 신용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범죄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교정해 주는 사람은 또한 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정해 주는 그 사람의 범죄를 다룰 때 다루는 사람의 이 만약에 여기가 이제 범죄한 사람이고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교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의 범죄를 다룰 때에 그전에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만 이 사람의 범죄를 다루면서 그 죄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실제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거니까 전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걔가 그 죄를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 그때는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에 그 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하면서 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교만과 판단의 시험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해도 뒤에 집에 가서 이건 애착이 생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반대편인데요. 어떤 자기의 그 우월함과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데 걔는 겨우 그런 죄에 빠져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죄가 나에게 나의 기호 나의 육체를 자극했다라면 나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내 육체 어떤 것들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그런 일이라면 다른 종류로는 판단과 정죄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시험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종류 말고 다른 증상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정상적인 반응 보이시나요? 다른 반응이요? 네. 그냥 좋은 반응.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네. 두 가지 말고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이거 둘 다 나쁜 예지요, 그렇죠. 네. 좋은 예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교정해주고 시험받지 않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냐고. 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할 차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치료제가 필요한 겁니다. 들은 말과 들은 말로 인한 내 마음을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죄와 악을 접촉하는 것은 사실 뭔가 우리 내면 안에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게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이게 어린아이들이 그냥 4살, 5살, 6살 이 아이들이 그냥 갔다 오면 이 아이들이 악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이 아이들의 마음 안에 이게 여러 모양으로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이걸 잘 표현해낼 수 없고 규정해낼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하고 하는 일들도 부모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서로의 약함과 덕들의 부족함을 짐이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짐이 뭐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범죄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연약함과 덕들의 부족함들을 짐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것을 지어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여기서 짐을 지라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죠. 예.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성취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완성. 그러니까 작은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절대로 작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 지켜야 할 법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입니다. 이 법을 성취하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은 물론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할 더 강력한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도는 서로 짐을 지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범죄한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짐을 져줘라. 여기서 짐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들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모든 영적인, 육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고 애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죄라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형제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의 죄가 사소하고 별것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의 무언가를 투자해주는 것을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여서 이 우주만큼의 크기가 있는 이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아주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투자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무엇이냐면 죄를 정말 심각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몇몇 종교적 예식들과 종교적 예물들을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이루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할 수 얼마나 먼 길 갈 때 다른 사람이 짐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먼 길 가는데 행군 가는데 막 옆에 너무 힘들어하는 애 있어서 이렇게 총이라도 하나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안 해봤는데 상민 나 해본 적 있니? 들어준 적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준 적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요. 형의 분장을 넘겨준 적은 있나요? 아, 그런 적도 없어요. 들어줬어요. 저 있어요. 있어요? 제 걸 누가 들어줬어요. 수사장이 네. 제가 기수병이었는데 기수병은 기를 들고 총을 들어야 돼요. 형보다 앞에서 그래서 제 총을 들어주더라고요. 아저씨 네, 아프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한 10km, 20km 막 그렇게 행군하는데 총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쵸? 그걸 이렇게 들어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짐을 지어주는 것은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작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짐을 지어주는 것은 나의 애씀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뭔가 소진이 필요한 것이 짐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힘들기는 원치 않고 내가 뭔가를 소진하기는 원치 않으면서 짐을 져주는 사람은 되고 싶은 이런 저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이렇게 소진되어지는 만큼 짐을 지어주는 것이고 짐을 지어주는 만큼 우리의 것이 소진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한 돈 100억씩 벌면서 그냥 한 돈 1000만 원씩 주는 사람 되고 싶은 거죠. 나한테 별로 지장 없으면서도 외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 렛돈을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진 것을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섬김을 주께서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만일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일반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그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데 됐을 때는 된 줄로 생각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거나 또 자신이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속임의 능력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하고 그리스도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속임 가운데서 미혹돼서 이 속임의 안개, 어둠의 안개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임이 어리석은 그냥 단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속임이 아니라 이게 그냥 다 아주 너무나 간사하고 교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속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가 영광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그 헛된 영광을 얻고자 가진 노력을 지금 다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모두 다 거기에 속아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헛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소진하고 인생을 소진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그 헛된 영광을 그냥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영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헛된 영광을 얻었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마귀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허영이다. 헛된 영광일 뿐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거나 그 영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그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얻지 못했다라고 괴로워하는 것 안에 이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그 슬픔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광을 얻는 넌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속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속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속이고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 허영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들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되게 재밌는 본문입니다. 위에서는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밑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물론 이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좀 달라요. 헬라어 단어로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같은 단어로 보고 있지만 원래 사도가 쓴 건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서로의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각각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에 대한 짐을 져라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짐을 지어줘라 라는 것이고 나의 책임에 대해서는 나의 짐을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 짐을 져주고 나의 책임에 대해서는 나의 짐을 져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은 이 책임이다라는 말의 단어의 짐인데요. 단순히 영적이고 성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적이고 성품적인 짐도 있지만 어떤 책임들, 이 인생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인간의 책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뭐 이런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책임을 져야 할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살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살피고 고려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어떤 사역을 맡기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책임과 짐들과 직무들을 지금 주시는지 사도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것에 대하여 회피하지 말고 그냥 그 짐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을 세시나요? 네. 복을 세시나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세고 계신가요? 받은 복을 셀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렇죠? 받은 복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세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센 그 복들은 바다의 모래알 중에서 몇몇 세워진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 중에 몇몇 센 것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지 않은, 셀 수 없는 복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복을 세워보면 자랑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자랑할 것.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자랑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식하여 이것이 바로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자랑 이 일들의 다른 사람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은 이것으로 비교하여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나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뭔가 각자에게 준 짐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짐을 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다라면 서로의 짐을 질 수 없겠죠. 야 그냥 그 네 거를 해 이렇게. 근데 이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는 그냥 그것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는 나의 짐을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